남조선 인터넷 통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.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언론 본부가 20일 언론에 개입하려는 괴뢰패당의 부당한 초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얼마 전 신문이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만평을 실었습니다. 이에 불만을 품은 괴뢰 국방부는 만평의 내용을 문제시하면서 통일뉴스에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보도할 것을 강요했는가 하면 소송을 제기하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.